내가 떠나가요.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사랑이 떠나가요. 나는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네요. 멀어지는 그 뒷모습만을 바라보다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진다. 시간이 지나면 또 무뎌질까 얘 생각이 나. 생각이 나. If you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. If you, if you 너도 나와 같이 힘들다면 우리 조금 쉽게 갈 수는 없을까. 넌 왜 몰랐을까.